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덥죠?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전 사무실 2층에서 그 사물을 보고 뭐 설교를 준비하는데 견딜 때까지 땀이 비 오듯이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정 안 되면 이제 그 뭐예요? 카페로 이제 PC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지 참, 네. 이게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고 어떤 우리가 삶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볼 때 분명한 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거의 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네. 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불편한데 짜증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근데 왜 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냐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자꾸만 내 인생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좋은 게 세상이 좋은 거고, 내가 나쁜 게 세상이 나쁜 거라는 그 생각을 우리 인간은요 정말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이상 여러분들 인생에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주고 그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절대 만족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신자가 경험하는 축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분명한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전부인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중심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돈 많은 것을 최고로 여기게 되겠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부러워질 거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혐오하게 될 거고 혹시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자기 처지를 한탄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나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생명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결국은 멸망과 심판과 저주와 죽음밖에 없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나라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돈이라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어떤 나의 영광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졌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가졌던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모든 걸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뭐 죄부터 죄도 지을 때까지 다 지어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도 선한 일도 다 해봤지만 그런 것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서 이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뭔가를 이뤄도 그게 내 인생 전부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듣는데도 그걸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면 기뻐하고 안 되어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단순히 저 세상에 날아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 헬 조선에서 살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 산 위에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중심이신지 모세를 대표하는 그 모세오경 그리고 엘리야가 이게 대표로 하는 그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모든 성경 그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맺어지고 완성이 되고 그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중심인지를 보고 하늘로부터 음성까지 듣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떡하니 드러나는 그 사건과 장면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수련회 가서 막 마음이 북받쳐서 막 엄청나게 울고 또 막 어떤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어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수련회 가서 막 그 거기 있는 강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듣고 지옥에 대한 무서움에 자기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막 알아 누운 청년이 있었어요. 누워서 막 계속 막 덜덜덜 떨면서 그런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큰 경험과 얼마나 큰 신비한 것을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고 막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막 짜릿하고 찌릿한 그런 모든 경험들이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그런 경험들 한 사람들을 보고 저도 뭐 나름대로 뭐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봤지만 그게 저를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험은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그 경험은 있어야 돼요. 이건 짜릿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막 뭐 엄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보이는 그거, 예수만이 아 전부구나 라는 게 정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그걸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가 전부인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 영광이 희미한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렇게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생명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아는 자로서,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된 세계에만 있으려고 노력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죠? 자, 우리 5절을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막 모세를 보고 엘리야, 이미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타났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좋으니까 내가 거기 있기 원합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놓쳤던 게 뭡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복된 나라를 소망했지만 그 베드로는 자신이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런 나라에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합당한 자인가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누리고자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좋은 걸 그냥 당연하게 난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당연히 나쁜 일은 안 일어나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좋아야 돼, 나는 그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릴 만해 라는 그냥 아니란 생각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태도로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은 어떤 그 누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였는데, 지금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을 제껴놓고 뭐예요? 그냥 영광스러운 그 세계, 그 좋은 것을 그냥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오면서 얘기하죠.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들 이 죽었다 살아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이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그 사건을 봤으면 그거 여러분들 간증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비한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간증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경고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말하지 말래요? 인자가 메시아가 인자인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천국도 어떠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도 그냥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어떠한 것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어떻게 정말 그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참된 세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 초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있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사고방식과 삶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메시아 인자라는 존재는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이 세상에 와서 죽는다는 거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앞에 8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8장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 안 됩니다. 베드로 막았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와서서도 아니 여기 9장에 와서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확증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어저께 우리 숲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정말 변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베푸신 그 기적들을 경험해도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다 알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니까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절대... 네.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요. 어떤 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죽을 거다 했죠? 무슨 얘기예요? 난 죽어도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이 세상에서 망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대우를 받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상처를 받아도 난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든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힘들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누구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그 뭐야 예수님 앞서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여기서 얘기하는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결국 죽였죠. 자 우리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하고 13절입니다. 시작.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여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갑자기 이야기가 여기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뭡니까? 를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봐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이게 개념이냐면 자 예수님이 얘기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신기하고 너무 놀랄 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세상의 끝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말라기 4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는 그 끝날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장이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책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말라기 이 뒷부분을 보니까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끝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보낸대요. 구약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이 딱 두 명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첫 번째 사람이 훌륭하네. 에녹이란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그 이후에 막 맞나? 예.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이게 죽지 않고 천국에 갔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 그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도 그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는 상관없고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중심으로 자꾸 이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거를, 엘리야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도울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는 세상은 다 멸망하고 우리만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엘리야의 영으로,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안 찾아보겠지만 누가복음 1장 17절인가 가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그 마음과 어떤 그 역할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냐. 왜 함부로 대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함부로 대우를 받았죠. 헤롯에게 어이없게 죽었잖아. 목 잘려가지고 잔치에서. 왜 여러분들 함부로 대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한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함부로 대했겠냔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기대하던 엘리야가 아니니까, 나를 위하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나의 피로와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를 채워주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거든.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원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자기 세상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앞서서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임당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루시는 그 세상, 그 세상이야말로 참된 세상인 것입니다. 그 참된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되냐? 누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자기가 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모으고 쌓는다 할지라도 전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예수님은 그저 알라딘의 요술 램프밖에 내 인생이 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내 세상,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헛것, 그냥 몽상, 상과 같은 그런 것이라 보게 되고, 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나라,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전부를 버리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용서로 그 헌신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게 되고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가장 존귀한 분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게 우리가 영광을 본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찬양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왜 안 되느냐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뜻을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